누군들 떠나가고 떠나보내지 않은 사람 있으랴. 젊은 날의 빈멍을 삭히고 삭인 뒤 바라보는 눈발,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떨어져 물이 되는 완전한